Yeah. It's 4 minutes. What's up, brave sound? And brave bravest. Let go. Ooh, ooh, ooh. 네가 더 나고 난 뒤. Get up, 가고 해보지만 내 기분은 계속 계속 쌓으면